것들을 부러워하는 걸까? 감당하지도 못할 것들을 손에 꼭 쥐고서 여기서 모아올 만큼 넌 아직고픈 걸까? 너도 똑같은 거다 아는데 내가 이기적인 걸까? 많이 가져도 난 아직 너 같진 않아. 아픈 기억도 위로 매일 혼자 걸어. 그래서 자꾸 내게 욕심을 내나봐.